하나님,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한 예수에 대한 한 인간의 저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다만 함께하는 이들을 축복하셔서 이 이야기를 통해 스스로 다시 예수를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예, 사랑타랑을 한번 해볼건데요. 저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쭉 살아왔지만 많이 계속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중고등부 청년 때는 어떤 주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는데 되게 진심으로 되게 순수하게.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이런 자녀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장 자녀 중에 이런 자녀도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여러분 사랑은 어디에 있나요?라고 제목을 나누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면서 제가 목사가 아닌 게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을 얘기를 할 거고요. 예, 성경에 비추어서 예,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랑은 어디에 있나요? 안타깝지만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교회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물론 백화점에도 사랑은 없고요. 학교 교육에서도 사랑은 없고 가정에서도 사랑이 없어요. 개인에 대한 어떤 강요만 넘치는 그런 곳에서는 한 개인이 다른 한 사람, 한 개인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랑을 흉내내는 것과 실제로 사랑하는 게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랑해야 돼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하고 그냥 사랑해지는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은 이렇게 자연스러움과 기쁨이 있으신지 예, 궁금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모든 관계 속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연스러움과 기쁨. 제가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이 보아온 교회는 이런 교회가 많죠. 성도들은 교회에만 전념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것 같지만 교회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교회의 주인인 목사를 사랑하라고 목사의 생각과 뜻을 사랑해서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건 이들에게서 이런 것 같아요. 예수의 가면을 쓰고 이들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무조건적인 순종과 충성을 강요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심오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심오한 하나님의 이런 일들이 매일 일어나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예. 매일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해서 매일매일 막 매달려서 괴롭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과연 이게 원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제가 발견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예수를 생각하면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저에게는 예수는 마치 인간의 인간됨을 회복하려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의 가면을 쓴 자들은 오히려 인간됨을 초월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들은 성도들에게 예수의 가면을 씌우고 자꾸 개인을 지우게 합니다. 개성도 그렇고 다양한 생각도 그렇고 성도들은 그런 과정을 바른 길 또는 신앙의 성숙이라고 착각하거나 오해하고 감사해하면서 행복해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경험이 있고요. 교회는 이런 방법으로 교회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라 작은 왕국이 되어버린 교회의 어떤 권력의 안전, 목사의 안전. 개성을 포기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극진하게 관대한, 예, 자기 생각과 뜻을 다 버리고, 예, 교회에 어떤 충성하는 자들에게만 극진하게 관대한, 이것이 교회 안에 예수의 사랑이라고 포장하고 성도 간의 바른 교제라고 주장하는, 예, 저는 동의할 수 없는데, 그런 어떤 자들의 삶에는 생생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역에 있는 생생함이 있어 보이겠죠. 예. 아들에게, 목사의 자리를 이렇게 유임하는 자리 보신 적 있죠. 최근에 TV에서. 진짜 막 감정이 충만하고 생생하지 않아요? 예. 이런 데에만 생생함이 있지, 삶의, 인간으로서의 삶의 생생함이 그들에게 있는가? 이런 질문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예수는 반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예수의 가면을 쓰고 예수의 가면을 씌우는 그런 공동체 속에서 개인들은 사랑할 힘을 잃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물론 생각합니다. 태어났죠. 사랑받기 위해서. 예.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처음부터 애초에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저에게 예수는 그런 의미와 사건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세계에 온 이유는 네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는 사랑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이며 사랑함을 통해 내가 누리는 큰 기쁨을 너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너의 존재와 나 예수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주인의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가 동참하자고 얘기했던 주인의 기쁨. 예. 사랑받는 것도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하지만 사랑함을 통해서, 그 위험한 행동을 통해서 얻는 기쁨, 이게 주인의 기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다양스러운 거는 교회는 사랑이 없지만, 죄송해요. 아시죠? 약간 이렇게 멋있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교회는 사랑이 없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 사랑을 실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 사람은 이렇게 어려운 환경과 상황, 장소, 문화적, 사회적, 예, 장소이지만 사람을 사랑하려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봐도 문화적 환경은 여기에 대한 혜택이 거의 없어요. 예, 자기 생존을 위해서 남을 밟고 일어서도록 그걸 묵인하죠. 부모가 자식한테도 묵인해, 눈 감아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 환경적 혜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은 거의 본능에 가까워요. 예.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들은 계속 싸웁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어제 그렇게 처맞고도 금세 까먹고, 오늘 또 사랑하기 위해서 싸워요. 어제 그렇게 상처를 받고도 오늘 또 사랑하기 위해서 싸워요. 거의 본능에 가까운 거죠. 의지보다도. 그런 걸 보면 되게 지적이 보이진 않지만 되게 사랑스럽죠. 아름답고. 그런 사람의 숫자가 소수인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그래도 정말 다행스러운 일임은 분명합니다. 문화는 형편없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희망을 느끼고 절망하고 있는 저 스스로를 다시 부끄럽게 여기면서 새로운 힘을 갖고 나도 다시 싸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든 인간에 대한 평등을 지향합니다. 평등을 지향하는 사람은 나보다 존귀하거나 나보다 하등한 존재 사람들,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억압당한 것도 싫어합니다. 예, 3.1 운동도 있었죠. 199년 전에. 그들은 어떻게든 저항합니다. 왜냐하면 억압당하면 자기도 누군가를 억압하게 되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억압당하면 예, 나도 나보다 약한 사람, 어린 사람, 낮은 사람을 억압하게 되기 쉽겠죠. 약간 다른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저는 한국 사회가 어마어마한 불평등과 억압의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 불평등의 시작이 존댓말과 반말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게 실제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존댓말을 쓰거나 서로 반말 쓸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어떤 사람은 존댓말을 쓰고 어떤 사람은 반말을 하게 될 때 여기에 이런 관계에서는 역할과 책임만 있지 고유한 한 존귀한 존재는 없는 거죠. 또 이런 데는 인권은 없고 특권만 남게 되죠. 예. 함부로 선을 넘는 것을 그냥 인간의 정의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예. 저는 이게 되게 심각하고 끔찍한 일이거든요. 억압받는 것을 당연해. 내가 어리니까. 예. 그러면 억압하게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게 쉽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프랑스어, 불어가 부러워요. 불어는 이게 없어요. 있긴 있는데, 그 부부아이의 약간 이제 예를 갖춘 말과 띠뚜아이라고, 이거는 친한 사람과 낯선 사람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주위 상관없이 친하면 그냥 우리의 반말 같은 걸 다 서로 쓰고, 낯선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한 존칭 비슷한 걸 써요. 낯선 자인가, 친한 자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물론, 사회에서 존경해야 될 인물들에게는, 친해도 이 경험 비슷한 걸 써요. 교수나 선생님. 예. 그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부럽지만요. 예, 아무튼 우리는, 예, 이런, 이렇게, 예, 위계 문화 속에 익숙해져 있고, 그런 경험이, 예, 가득하죠. 삶과 예, 조의를 표하고요. 사랑은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 가면 사랑을 발견할 수, 얻을 수, 깨달을 수 있나요? 교회에 있나요? 선교지에 있나요? 낮은 곳에 가면 있나요? 예수가 가라고 하는 곳에 가면 있나요? 글쎄요. 저는 사랑이 어디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사랑은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할 때 있는 거죠. 예, 사랑하는 사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게 어느 장소이든지 간에. 그리고 이런 사랑은 사랑할 때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순간에. 예, 할 때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예수를 통해서 그걸 확인을 해요. 오늘 제가 찾은 본문은 아시는 것처럼, 예수가 잡히시기 전날 밤 맞나요, 목사님? 예, 전날 밤에. 이제 가룟유다와 이런 거, 예수를 판다, 막 이런 거, 예.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재밌거든요. 예수가 이렇게 식사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배신한다, 이런 뜻이죠. 요 전에 보면은 가룟유다가 이미 넘겨줄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일을 꾸미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들이, 예, 몹시 걱정이 되어 라고 되어 있어요. 예, 걱정이 되겠죠. 예, 큰 사건이 일어날 조짐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가 나와 함께, 유다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또. 예. 가룟 유다야, 저기, 쟤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와 함께 이 대접에 손을 담근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걸 조심스럽게 얘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 순간에 다른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누가 했는데 이미 손을 뺐겠죠. 그 말할 때. 근데 는 그 사람은 알겠죠. 예.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예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저는 이게, 유다에 대한 예수의 사랑을 느끼거든요. 예. 네 잘못이 아니야. 이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어. 예. 난 그대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저는 이거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어떤 경고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생각해요. 예,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저는 이게 저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나는 기록에서 원래 간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죄를 주고 피를 흘리고 죽고 부활하고. 예. 그런데 나를 파는 자에겐 화가 있어. 분명히 그 죄책감을 감당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실제로 예수가 이제 유죄 판결을 받고 나서 가룟 유다가 이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일종의 회개 반성하고 그들에게 가서 내가 무고한 피를 이렇게 팔았다면서 이렇게 이걸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건 우리 상관없어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화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정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네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나한테 이런 나쁜 일이 없었을 걸? 이게 아니고. 자기에게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다를 향한 사람과 슬픔이 느껴져요. 예. 네가 차라리 안 났더라면 너한텐 되게 좋았을 거고 이 고통의 과정을 이렇게 안 겪었을 텐데라는 그걸 느껴요. 그 사랑과 어떤 슬픔을 느껴요. 유다가 말해요.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자기가 자기인 줄 알면서도 예수가 이렇게 부드럽게 예,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가 인정해줘요. 네가 말하였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혼란이 막 오는 게 아니고요. 막 유다 그랬다 어떡하지? 막 유다 너 막 이렇게 막 죄송해요. 막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장면이 이거예요.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이제. 예,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그리고 이제 이 떡이 내 몸이고, 예, 이 잔이, 예, 언약의 피다. 죄사함을 주려고. 예, 죄사함. 예, 주려고. 유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 뜨거워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제가 옛날에는, 난 유다처럼 살지 말아야지. 유다가 되면 어떡하지? 막, 미리미리 저도 막 그런 죄책감과 공포와 두려움을 가졌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뜨거운 사랑을 느껴요. 너무 뜨겁지 않아, 이 장면이? 그리고 이제 이거 다른 구절인데 이것도 너무 재밌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요한복음 21장 20에서 23절을 보면 이제 예수 부활 후에 승천 전일 때 베드로가 돌아보다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돌아다 보니 예수께 사랑하신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 요한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만찬 때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 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되게 재밌는 것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이 사건이 막 퍼져나가요. 믿는 사람들 속에서.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들 않을 것이라고들 하였다는 거예요. 야, 그 사람 죽지 않는데. 예.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뭐냐 하면 그게 앞에 말 똑같아요. 한 글자 틀림없이.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중괄호 해가지고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강조죠 하고 말씀하시는 거 말한 그대로라는 거예요. 예, 뒤 앞에 한 거랑 앞에 이렇게 말했더니 이 사람 안 죽는데 근데 그게 아니야. 그 말은 똑같거든요.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믿는 자들의 어떤 두려움과 공포를 봐요. 뭔가 이게 무슨 뜻이지? 베드로의 비교도 봐요. 난 이런 저상 어떻게 하지? 우리 이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얘기 하는데 막 여러분들이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저 형제는 어떻게 될까? 그게 여러분들 무슨 상관 있냐고요. 그거예요. 예수가 보인 대로 보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가 말한 대로 듣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저는 예수가 인간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한 많은 목사들은 막 신비하고 초월적인 걸 막 얘기를 하면서 막 그런 것들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말씀을 이제 길게 했나요? 시간 좀 괜찮습니까?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어요. 예,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알려고 배우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을 하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을 뿐이에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사랑을 배워서 그 이유를 동기를 가지고 합당하게 해야 돼가 아니라 크리스천으로서 그게 아니고 사랑을 하면 배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예. 기쁨은 그렇게 얻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게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으면 아예 안 할래요 이런 거 있죠. 상담받고 여행 가기 전에 식당 가기 전에 검색질 하듯이 예, 사랑을 하려고 하는 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 이런 데서 어떻게 기쁨을 누리겠어요. 사랑에는 보험 설계사, 뭐 재무 설계사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있다면 이제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겠죠.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어서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예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예수가 한 인간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형편이 되게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아니면 환경이나 재정적으로. 그래도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외롭고 고독하고 지독하게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예. 예지 씨가 인스파이어 통해서 막 영상 나가면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하거든요. 아, 되게 막 아름답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근사하다. 근데 괴로워, 힘들어, 고통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저 사람은 어떻게 되나 예수님 비교하지 말고 예,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현재 있는 자리를 인정하면서 당당하게 그냥 무조건 참지도 말고 요구할 건 요구하면서 당당하게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 되게 행복해요. 제 아내가 자기를 사랑하고 제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 되게 행복해요. 반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때 되게 불행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고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자체가 그게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은 성공이나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삶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성공이죠. 한 인생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 너는 나랑 얘기하자. 예, 그래서 예수의 피 흘림이 굉장히 생생하고 뜨겁고 의미 있게 전 제 개인한테 예, 다가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사람을 소개해 주고 양성민 형제님 말씀을 드릴게요. 박수로 받아주십시오. 저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든교회에서 공동체 설교와 또 인연이 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든교회를 처음 방문했던 날이 2015년 이제 11월 그때쯤이었는데 그때도 공동체 설교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벌써 2년 반 가까이 지난 일이라서 그 설교의 내용들이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지만 그때 이제 경찬 형과 은임 자매님께서 설교를 했던 걸로 기억이 하고 또 그때 기억나는 건 은임 자매님께서 프리다 칼로의 사진을 PPT에 띄워놓으시고 말씀을 하셨던 것도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2016년 3월쯤에는 입대를 한 달여 남기고 심정이 아주 복잡했을 제가 또 공동체 설교를 또 했었습니다.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그때 2016년에 군대 가기 전에 했던 준비했던 파일이 있길래 민망함을 감수하고 그것을 읽어보았는데 물론 곳곳에 부족함이 느껴졌지만 그와 동시에 그때다가 그래도 좀 괜찮은 멋있는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평강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레미야에서 평강이 없으나 거짓으로 평강하다 외치던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모습이 이 시대에도 적용되며 그러한 거짓말이 통하는 이유가 개인의 탐욕을 부추기고 정당화하는 사회 구조의 문제를 너무나 쉽게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착취를 포함하는 경제의 문제, 또 인종과 성에 따른 차별의 문제, 그리고 전쟁과 평화에 관련한 문제들에 있어 우리가 평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을 지나다 보면 우리는 막연히 현재에 나가 또 현재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과거에 나와 과거의 생각보다는 나아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보니까 어쩌면 저희는 과거의 멋진 나를 과거의 멋진 생각들을 잃어가고 잊어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하는 이야기도 좀 부족하게 느껴지더라도 나중에 다시 제가 준비했던 걸 봤을 때 그리고 과거의 나는 꽤 괜찮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냥 그렇게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의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과 신념들을 그대로 표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역한 지 딱 두 달 된 그 전에 하던 비해서 심정은 좀 편안해진 제가 또 이렇게 공동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제가 2년 동안 군대에 있다 보니 그곳에서 경험하고 영향을 주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는 군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들은 부조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폭력성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과한 위계질서 뭐 선후인 문화라든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제가 입대를 할 때도 이미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아 이런 게 있을 거야 부조리가 있을 거야 어느 정도 폭력성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입대를 했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서 이렇게 겪게 되는 일들이 가끔은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새로운 충격으로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군대가 이런 곳이야 라기보다는 아 군대는 내가 원래 이런 곳이라고 생각했었지 이런 곳이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새로운 충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군대에서 경험한 같이 만나고 생활한 이들이 다들 좋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함께 문제의식을 가지고 또 이런 부조리에 있어서 함께 좀 바꿔나가자 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실제로 우리가 함께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아진 모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들 가운데서 또 제 가운데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편을 가르는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분대가 다르면 소대가 다르면 또 중대가 다르면 더 나아가서 대대가 다르면 서로를 미워하듯 잡아먹었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도움을 줄 때는 또 주었을 때는 그때의 상황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다른 소대에게 또 다른 대대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그 도움을 주기 싫어하는 마음과 함께 그 소속 집단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강원도 영월에는 제가 소속해 있는 연대 본부와 그리고 이제 예비군을 관리하는 3대대가 같이 있었습니다. 생활관도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하는 일들도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겹치는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한 영월이라는 지역 안에 함께 복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도움을 주고 주고받을 일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꼭 이제 저희가 속해 있는 연대 본부에서 3대대에게 어떤 지원을 해주거나 도움을 줘야 할 때는 항상 이제 저희 안에서 나오는 반응들은 3대대는 맨날 놀면서 무슨 도움이 필요하냐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이럴 때 꼭 이제 꿀빤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단어를 사용하면서 3대대는 맨날 꿀빠는 부대인데 우리가 왜 도와줘야 되냐 항상 그런 무시하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또 이런 3대대와 연대 본부의 구분뿐만 아니라 같은 중대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 소대가 다르면 도와주기 머뭇거리게 되고 그 소대가 도와줄 때는 괜찮은데 내가 그 소대를 도와줄 때는 주저하게 되고 그 소대는 또 이제 그 소대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편가르기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 편과 남의 편으로 나누어 대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가 경험한 편과 이 편 사이에서 대립하게 되는 이유 대부분이 자신이 손해본다고 느끼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편이 손해를 본다고 느끼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실제로 우리는 다른 이에게 베푸는 일이 자신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겪게 한다면 언제든지 선을 긋고 발을 뺄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소속감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소속감을 느낌으로 집단 내에서 각자의 의미를 갖고 또 여러 가지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실제로 군대에서 이제 자대 배치를 받게 되면은 가장 먼저 알게 되고 또 외워야 되는 게 내가 어디 속하여 있는가라는 관등성명 같은 것입니다. 저로 예를 들자면 저는 군대에서 36사단, 107연대, 기동중대, 화기소대, 총 2분대, 그때는 이병 양성민이었습니다. 이렇게 군인들은 내가 누구와 속하여 있는지 혹은 누구와는 속하여 있지 않은지를 구별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소속감의 장점들도 있지만 소속감이 잘못 발현될 경우에는 그 누군가에게, 그 집단 밖에 있는 이들에게 박탈감을 주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집단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잘못된 소속감의 발현이 차별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배제하고 또 누군가를 무시하고 또 멸시함으로써 내 소속감이 유지된다고 느낄 때 그때 차별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점점 우리 사회에서 차별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 인종에 따른, 또 성별에 따른, 장애에 따른, 학력에 따른, 종교에 따른, 나이에 따른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던 차별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만해야 할 때, 차별을 멈춰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환대의 공동체이어야 할 교회가 차별에 앞장서는 모습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이제 한국교회가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동성애 반대에 가장 앞장서고 있습니다. 물론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또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성애 반대를 하는 많은 분들 또 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은 사회에서까지 동성애자들이 차별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충청남도에서 차별에 반대하고 누구나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가치를 담은 인권조례를 제정하려 하자 그 지역의 보수 기독교계와 함께 정치계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인권조례를 폐지시켰습니다. 성적 지향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 동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사회 안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충남 지역에 이 인권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목회자분들이 성명을 낼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에게 주신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모습대로 생명을 향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최근의 이슈는 동성애이지만 사실 교회는 그동안 성경을 근거로 또 종교적 교리를 근거로 많은 차별에 동의해 왔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가장 큰 이슈가 됐던 옛날에 이제 인종 차별의 문제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흑인에 대한 차별이 있을 때 누군가는 이제 노아의 사건 방주 사건에서 그 노아의 아들인 함이 그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이제 조롱했다는 이유로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라는 노아의 저주를 받아 함족의 후손인 흑인들이 노예로 부려지는 건 당연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흑인에 대한 차별과 그런 노예로 부리는 것에 대한 당연함을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라는 그 구절만 따와서 교회 안에서 여성을 억압하기도 했습니다. 혹은 또 누군가는 그 아담과 이브의 사건에서 이브가 사탄에 넘어가 했다는 이유로 여성은 더 연약하다, 유혹에 잘 넘어간다 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성별에 대해서 인종에 따라서 이렇게 차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뭐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차별에 동의했던 일들에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반응한다면 우리는 또 누군가를 차별할 수도 있음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근거로 하든 종교를 근거로 하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성경이 차별을 옹호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근거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었던 야고보서 2장 1절을 보면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들이요, 예수를 주로 따르고 고백하는 이들이요, 차별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게 합니다. 뒤이어서 야고보서는 차별을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뭐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오, 발치에 앉든지 하오라고 말하면 사람은 여러분은 차별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차별은 우리를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다르게 판단합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낫다고 생각하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동남아인들에 대해서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듯이, 그리고 장애인들은 열등하다는 듯이 생각하듯이 말입니다. 이어서 8절 9절, 야고보서 2장 8절 9절을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으뜸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과 차별은 반대입니다. 그 누구도 사랑한다는 말로 함께 차별의 언어를 같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차별은 없어질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영화가 있는데 Shape of Water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내일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13개 부문에 노미네이트가 된 이제 평론가들의 많은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의 내용은 1960년대에 냉전 시대에 미국의 항공우주연구센터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엘라이자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말을 못하는 여성입니다. 근데 어느 날 수조에 갇힌 채 실험실로 끌려온 괴 생명체를 발견합니다. 이 괴 생명체와 만나서 소통을 하다가 사랑을 느끼게 된 엘라이자는 이 센터의 보안 책임자, 그 괴 생명체를 관리하는 사람으로부터 고통받던 그를 탈출시키려 합니다. 이때 이 영화에서 보안 책임자 이 스트릭 랜드라는 인물은 차별주의자입니다. 이 여자 주인공에게, 엘라이자에게, 말을 못하는 여성이었던 엘라이자에게는 당신보다 내 모습에 더 가깝게 생겼다 라고 말하고, 그와 동시에 이 괴 생명체의 모습 때문에 혐오를 일삼고 그 괴 생명체를 단순한 실험체로만 다루는 그런 인물로 그려집니다. 어쨌든 괴 생명체가 이 스트릭 랜더로부터 고통받고 또 실험되는 그 상황을 보고 탈출시키기 위해 엘라이자는 노력을 합니다. 그 가운데 엘라이자의 이웃집 화가 자일스라는 이제 노인, 이 노인은 그 영화에서 동성애자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믿음직한 동료 청소부인 이제 여성, 흑인 여성인 젤다와 함께 이 엘라이자가 그 괴생명체를 탈출시키는 데 힘을 합쳐서 함께 탈출을 시킵니다. 이 영화에서는 모든 차별과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과 그 사랑을 위한 소수자들의 연대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시작 부분에 이 영화의 이야기를 소개할 때에 있어서 이제 이 나레이션으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 이유에 있을 이야기를 소개하는 나레이션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 이 이야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앞으로 이어질 이 영화의 이 이야기는 사랑과 상실에 대한 이야기이며 모든 것을 파괴한 괴물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처음 제가 그 나레이션을 들을 때는 이 영화가 어느 정도 괴 생명체가 나오는 영화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파괴한 괴물이 이 괴 생명체일 거다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다 보고 난 뒤 모든 것을 파괴한 진짜 괴물은 다른 존재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가득 차서 본인과 주변 관계 모두를 황폐하게 한 이 보안 책임자 스트릭 랜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를 망가뜨리는 건 다른 이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이들을 틀린 이들로 여기는 이들이 어쩌면 사회를 더 병들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의 부제가 사랑의 모양입니다. 아직 저는 사랑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아는 건 사랑은 차별과 혐오, 배제의 모양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조건, 뭐 인종이든 성별이든 장애이든 성적 지향 등을 모든 것을 넘어서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 모두는 각자 어딘가에 소속함으로 살아갑니다. 함께 이 시간 모든 이들은 함께 공통적으로 이든교회에 함께 속하여 있고 또 이제 각자 삶에서 각자 다른 학교, 직장이나 또 가족 등등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박탈시킴으로 우리밖에 있는 이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혐오함으로써 우리의 소속감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언어 속에서 또 행동 속에서 우리의 편견 속에서 차별의 요소가 있지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차별을 넘어 환대하고 사랑하며 연대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